Feel like I'm your cat, I'm your dog. 내 두 눈은 너밖에 안 보여. 우리 사이 무연 아니면 연. 나는 너만 있으면 I don't wanna be your friend. 너를 두기 싫은 너와 can I be your pet. 24시간을 계속해서 me your pet. 별을 자르 틱틱대고 무관심한 애도 내 까칠한 여건 말하지 늘 때도 Oh my god 네 맘은 뭘까 대체 널 만남 난 강아지가 되지 지루한 이 집산 머리 대신 너와 놀고 싶어 피스피 산책까지 매일 내 흑백색 선수 넌 빨갛고 파랗게 빛이나 나는 너만 있으면 12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네 주위를 지키지